최근 우리 한국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류 바람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한국 문화의 바람이 열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라든지 또 드라마라든지 또 요즘에는 이 한국의 화장품이 아주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류가 이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잡아끄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이 한류가 이렇게 불까요? 한마디로 그 내용이 좋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 가령 화장품만 보더라도 저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지고 점점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고 알차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인생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저 이방 땅,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가 참 잘 되었어요. 농사면 농사, 또 목축이면 목축, 보통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의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목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본토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외지인인 이삭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억울하지만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샘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 목자들이 그 우물을 또 빼앗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 20절에 보니까 에색이다. 에색이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또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이 나왔는데 그 우물을 또 빼앗깁니다.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2절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땅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삭이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르호봇이다. 르호봇. 그 뜻이 뭔가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요, 이방 땅에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넓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좁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넓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넓어집니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참 믿음은 점점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전에는 감당하지 못하던 문제가 이제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 믿음의 사람은 인정과 칭송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결과 찾아온 게 뭐예요? 사울 왕의 지독한 미움과 증오예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결과 다윗이요 10년 동안이나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피눈물 나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쫓기고 피하고 숨고 때로는 저 외국으로까지 가서 어떤 때는 미친 사람인 척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 놀랍게도 그 다윗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 다윗이 점점 왕이 되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 마음에 다윗의 그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르호봇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르호봇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은 짧은 두 절인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살면서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얼마의 수확을 했다고 합니까? 얼마의 수확을 했다 그래요? 100배요, 100배. 너무 놀라시니까 말씀도 안 나오지요. 여러분 농사 수확이요. 두 배, 세 배만 돼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100배가 되었다는 것은 이 이삭의 농사가 보통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러분 여기에 왕성하여는요 한 번 잘 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갈수록 계속 잘 되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계속 잘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농사를 했길래 어떻게 그렇게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되었는가 자세한 과정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어떤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떻게 그 이방 땅,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는 그 수확을 하고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원래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이 여러분 그랄 땅에 와서 이 흉년이 들어서 왔거든요. 먹고 살려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농한 사람들 들어본 몇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야 겨우 되는 게 농사인데 오늘 이삭은요 농사를 했을 때 100배나 얻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어떤 그릇이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작은 첫 번째로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네 장만 거슬러 올라가면 2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너는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지요. 다음 날 즉시로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을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한 번도 하나님께 어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한 번도 대들지도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대단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삭은 조그마한 아이가 아닙니다. 17세, 18세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순순히 다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 삶이 넓어지는 삶이에요.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이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100배나 되는 그런 수확을 얻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이 이삭이요. 그랄 땅, 이방 땅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어디예요? 그랄 땅입니다. 새로 이주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이방 땅 그랄에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약속이 없으십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이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저 그랄 땅에 갔을 때 큰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망신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망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미모가 있으니까 애굽 땅에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내가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랬다고요.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지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라의 외모가 바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으로 데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뭐 선물을 하사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까요? 아하, 사람이 이렇게 못날 수가 있는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형편이 없는 인간이지요. 예?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데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데려가게 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생각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의 이 못남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 이삭이요, 그랄 땅에 가서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리브가도 그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 같아요. 그랄 사람들이 자꾸 아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 외모가 상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 누이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 아버지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누입니다. 왜요? 아내라고 하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만 이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요, 이 이삭이 아내와 끼어안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끼어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는 막 다그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그렇게 하게 했냐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인지 이 아비멜렉이요. 이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보호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삭이 알게 된 게 뭘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언제 감격으로 다 다가오는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땅 그랄에서 오늘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수확이 100배나 되었고 그 땅에 거부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며 우물을 파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며 우물을 파는 신앙. 그래야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저 높은 데 사는 고산족들은요, 양을 매매할 때 그 양 크기에 따라서 양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에 따라서 양값을 매긴다 그래요. 그 양의 성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이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이렇게 놓아두고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지켜봅니다. 근데 양이요, 이 양이 비탈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으며 올라가면 그 양이 아주 마른 양이라도 값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비탈로 내려가면 이 양이 포동포동해도 살이 쪘다 할지라도 값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그 산허리에 그 풀들과 많은 목초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미래를 갖게 되지만은 이 양이 내려가는 것은 현재는 수월하지요. 내려가는 건 수월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 바닥에 이르러서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이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이 가치 있는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존귀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귀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저 넓은 영적인 산허리를 넓은 미래를 갖게 되느냐,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면서 너무 수월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편한 것 좋아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것 편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 가사에도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내려가가 아닙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올라갈 때 거기에 넓은 영적인 산허리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착한 섬기는 분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전에는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감격을 알겠습니다. 이 기쁨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저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하하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바라세요. 지금 당장 편안하고 그저 이제 아무 일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아까 우물을 빼앗겠다 그랬잖아요. 처음 우물을 파서 빼앗긴 땅이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옮겨간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어디에 어디라 그러예요? 그랄 골짜기. 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는 거기가 에색이라 그러고요. 21절에 보니까 신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이삭의 이 옮겨간 방향이요, 저 처음에는 그랄 땅 평지에서 출발해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나중에는 넓은 산허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우물을 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만나게 하는가? 영적인 우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물들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우물이요 기도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우물이에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또 우물을 파고 마시고 충전이 돼야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말씀의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것처럼 수요 치유의 신학에 구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같이 상고합니다. 또 새벽 예배로 매일마다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또 제자훈련으로 말씀으로 상고하고 속회로 모여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준비하면 피곤하지만은 정성껏 준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파서 올라가다 보면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와 함께 아주 수년 전에 전도사, 제가 교육목사일 때 전도사님을 하던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많은 교육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가장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특별히 그 부서를 맡겼을 때 그 부서가 쉽지 않고 때로는 교사들이 잘 도와주지 않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때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분이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도 많고 또 여자고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데요 그런 때마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총력전도 주일이 다가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분은 밤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낮에 일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은 밤에 나와서 또 기도의 우물을 팔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부서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결과를 내는 부서가 그 부서예요. 그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그를 따릅니다. 다 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여러분 이 올라가는 신앙 속에서 열심으로 말씀의 우물과 기도의 우물을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를 넓게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대하는 방법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악하게 했습니까? 악하게 대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까? 상대방 감정도 상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까? 상대방 자존심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이건 신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할 때에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을 빼앗깁니다.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깁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넓은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넓은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악을 이겼습니까? 똑같이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악을 경험할 때 선으로 행하면 내가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넓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좁아집니다. 점점 적어집니다.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에게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이 스승이 아주 특별한 스승인데 어떤 거를 배웠는가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스승이.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너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라. 이거를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만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거 3년 동안 했어요. 배운 거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배운 게 없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스승이 그에게 자 이제는 저 아테네로 가서 지혜를 배우거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제자가 아테네 큰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성문학 위에 한 노인이, 이 노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철학자인데 이 노인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욕을 퍼부어 댑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지나갈 때도 이 노인이 욕을 퍼부어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같이 욕을 하고 아주 얼굴을 찡그리면서 가는데 이 제자만큼은 그 욕을 하는 노인을 향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막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이 놀라 물었어요. 나는 너를 욕하는데 너는 어째서 웃느냐? 물으니까 이 제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왜 웃느냐고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나를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당신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서 웃습니다. 이 말에 이 노인이, 이 현자였던 노인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도시로 돌아가라. 이 도시 전체가 너의 것이다. 이 도시 전체가 너의 것이다. 이 넓은 이 미래가 바로 너의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욕과 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을 손으로 갚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팔복의 말씀에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팔복의 말씀에서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그 넓은 미래를 갖느냐? 누가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느냐? 온유한 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자가 그 미래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악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